내신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다음날 공개되는 물가 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3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39포인트 상승한 24,6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포인트 높은 2,663에, 나스닥 지수는 32포인트 오른 7,01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내림세로 출발해 장중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다음날 발표 예정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 등을 기다리며 지수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쇼핑몰 주차장에서 오늘 새벽 불에 탄 차량 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화재는 오늘 새벽 3시 30분 9800블락 가든그로브 블루버드에 있는 쇼핑몰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국은 도요타 프리우스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를 10분 만에 진압한 뒤 차량 내에서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신은 심하게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감시 카메라를 분석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성별과 나이 등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오늘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결정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이날 상원정보위원회의 전 세계 위협에 관한 연례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의 목표는 평화적 해결이며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잠재적으로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6년 이후 가속한 미사일 시험에 뒤이어 북한은 2018년에는 더 많은 시험을 강행할 것 같다며 북한 외무상은 김정은이 태평양 상공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코츠 국장의 언급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국 연방 법관 87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80명이 백인이고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각 1명, 아시아계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Today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연방 법관 선임 비중이 92%로 1980년대 재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다고 오늘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흑인 법관은 엘라베마 연방법원의 테리 무어가 유일합니다. 히스패닉계도 텍사스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단 한 명입니다. 통상 공화당 정부에서 백인 법관이 선임되는 비중이 민주당 정부보다 훨씬 높았지만 최근 정부에서 90%를 넘긴 건 레이건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때뿐입니다. USA Today는 지난 4명의 역대 대통령은 적어도 10%가량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소수 인종에 기회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선임된 법관 중 3분의 1이 소수 인종 출신이었습니다. 클레이턴 커쇼가 8년 연속 LA 다저스 개막전 선발로 나섭니다. ESPN은 오늘 3월 29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시즌 개막전 선발은 커쇼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저스는 오늘 투수, 포수조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모아놓고 스프링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커쇼가 개막전 선발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커쇼는 2011년부터 다저스 개막전 선발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개막전 선발로 등판하며 돈 드라이스데일, 돈 서턴과 다저스 역사상 최다 연속 개막전 선발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저스 5선발 요원으로 꼽히는 류현진도 이날 스프링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류현진은 이미 2월 초부터 애리조나에서 개인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4시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배인정입니다. 현명한 빨래방 선택. 첫째, 물이 좋아야 합니다. 24시간 코일 라운드리는 FDA와 아토피협회가 인증한 나노 워터 시스템 도입으로 빨래가 깨끗하고 신선하며 알러지와 아토피에 좋습니다. 둘째, 최신식 기계여야 합니다. 구김없이 빠르게 마르는 최신식 양방향 드라이어는 24시간 코일 라운드리뿐. 셋째, 쾌적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쾌적하고 넓은 파킹랏 친절한 서비스. 더욱 깨끗하게, 더욱 저렴하게 24시간 코일 라운드리. 1호점 웨스턴길 동양선교교회 건너편, 2호점 아담스길 놀만디와 볼몬사. 음악이 필요하신가요? 올댓 오디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사업, 사무실, 어느 곳이든 현장의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최신 디지털에서 LP까지

컷은 카드처럼 네. 딸려가는 거고 네. 메인 상품을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가 두툼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엄청난 세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그 우선은 우리 남성분들 뭐 눈썰미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네. 네, 그 힌트 좀 주세요. 발렌타인 하면은 주얼리 뭐 항상 주얼리.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얼리를 한 가득 준비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도 오늘 스튜디오 오시면요 여기는 가게가 돼버렸어요. 네. 엄청나네요 진짜. 네, 종류가 뭐 귀걸이서부터 그렇죠 네, 목걸이, 네. 팔찌, 네. 반지 뭐 하여튼 주얼리에 대한 거는 온갖 보석이 지금 다. 너무 시끄럽게 하네요. 뭘 그렇게 구경하세요, 정재윤님? 뭘 부탁그락 하면서 구경하세요? 이거 왜 그 드라마 보면 기왕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선덕여왕 뭐 이런 그 사람들 폐물함 열면 막 있죠. 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해요? 너무 예쁜데요? 네. 근데 네. 뭐 이거는 제 지금 5%도 안 갖고 왔어요. 아 이번엔 주얼리 쇼군요, 완전 TL에. 네. 와 TL이 보통 모피하고 가죽. 네. 리우인데 오늘은 또 주얼리를 왕창 준비하셨네요. 발렌타인이라 제가 99불존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해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주얼리는 갖고 싶으신 거, 네, 갖고 싶으신 거 다 있어요. 다 99불이에요? 네. 와, 자, 주얼리 네. 99불부터 시작하는데 그래도 어떤 종류인지 좀 간단히 네, 사장님 주시죠?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이거요. 네, 그거는 호박.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이쁘네요. 호박이 그 레드 컬러도 있고요. 저기 완전히 호박 컬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은 어닉스예요. 그린 어닉스, 레드 어닉스 아니, 다 이게 돌이에요, 호박, 다. 이게 뭐예요? 무슨 돌이에요? 호박. 호박. 호박이란 돌이 있어요? 호박은 원래 네. 약간 노란빛이 노리끼리 나는데 한 것도 있는데 저렇게 레디시 저렇게, 컬러도 있어요. 네, 빨간색이 네. 있네요. 이야, 네. 이건 정말 그 예? 옛날 그 중국 황제들이 네. 왕비 맞았을 때 네. 황후를 맞았을 때 이런 거 주는 거 아닌가요? 진짜 멋있죠. 멋있어요. 네. 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다 정말 아주 인터내셔널이에요. 티벳에서도 왔고요. 오, 그래요. 미국서도 왔고 유럽에서도. 네. 그 카메오 같은 거는 지금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다들 구경하느라고 지금. 아, 죄송해요. 예, 방송 좀 하세요. 네, 우와, 지금. 네, 지금 정사장님 보고 계신 거 다 지금 목걸이 뭐, 종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건 크리스탈입니다. 스와로브스키. 아, 이게 스와로브스키예요? 네, 그건 블랙, 네, 블랙 스톤이고요. 네. 아주 이쁜 스키. 네, 네, 네. 지금 너무 목걸이에만 침투하시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은 브로치도 네. 있고, 그렇죠? 브로치도 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주도 있고, 이건 원석 같은 것들도 있고. 네. 네, 이런 원석으로 브로치 하는 것도 굉장히 멋스럽고 예쁜데요. 이거 제가 지금 꽂힌 거 이건 얼마예요? 아, 워낙에 거기 보시면 아마 299불 붙었을 거예요. 여기 399불. 아, 그래요? 네. 근데 다 못 외우시니까. 네, 네, 무조건 오늘은 다 99불 99전에. 진짜요? 그러니까 주얼리 쇼예요, 오늘. 정말. 우와. 그래서 못 보시던 컬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오렌지 같은 거, 옐로우도 오렌지 있거든요. 컬러, 네. 네. 오렌지 컬러의 목걸이입니다. 네, 이거는 제이드래요. 저는 제이드가 그린 이렇게만 우리 예, 보통 예, 오건 무조건 예. 아니에요. 그린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오렌지 있고 블루 다 있어요. 저 주황색 옥 처음 봐요. 그래요. 너무 이쁘네요. 네. 신기하네요. 진짜 이쁘네요. 오, 되게 색깔이 투명하고 예뻐요. 네. 산호는 어때요? 오, 산호. 저런 레드 산호도 굉장히 저 이 레드 산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와, 산호를 왜 안 산호? 무조건 사야지. 네. 빨간 산호예요 또. 우와. 뭐 전체 저 있으니까 온갖 보석은 다 보실 이야, 수가 있으십니다. 진짜 네. 오늘은 눈이 막 돌아가네요. 그러게요. 네. 반짝반짝하니까 거기에 눈이 막 돌아가네요. 아니, 거기다, 저는 이 그 크리스탈 파란색 크리스탈에 꽂혔는데 그 겉에 세팅도 너무 이뻐가지고요. 너무 정교하고 네. 기가 막히고 네. 색깔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399불이라고 판매가가 써 있어요. 네. 예. 근데 오늘 99불에 네. 99불입니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붙인 가격이 199불부터 399불까지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무조건 99불에 무조건 99불 99전에 초콜릿 드리고 또 그 밑에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네. 그럼 선물할 때 초콜릿 네. 따로 살 필요 없이 TL에서 사면 초콜릿 한꺼번에 주시면? 다 하시라고요, 제가. 오. 네,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또 밑에 한 줄 더 썼죠. 어디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네, 또 뭐가 있는데요? 초콜릿과 함께 준비한 발렌타인 스페셜. 네. 어? 10% 또 해주세요? 네. 오늘 10%의 할인 혜택까지 더 있는 겁니다. 오, 초콜릿은 얼마나 사면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시면 초콜릿은 다 가요. 아, 그래요? 오, 진짜요? 네. 그러면 99불 산 사람이나 1000불 산 사람이나 하나 가요? 아, 근데 99불은 초콜릿만 가고요. 네. 그다음에 올라갈수록 또 선물이 하나씩 더 낍니다. 또 뭐가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오늘 발렌타인 스페셜 선물도 있고요. 초콜릿도 네. 있고요. 10%를 또 할인받으시는데 이미 세일된 가격에서 또 10%를 해주신답니다. 뭐 세트로 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세트로 된 것도 있고 단일 품목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제가 보던 중 가장 화려하고 그러게요. 양도 많고 초이스도 많은 그런 팔찌, 브로치, 귀걸이, 목걸이 뭐 다 해서 네. 반지도 있어요? 보석류는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 있어요. 네, 굉장히 다 원석들이에요. 아. 네, 그리고 다 컬러들이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99불 99 전에 제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0% 몽고에선 캐시미어 스카프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캐시미어 스카프요? 네. 컬러가 너무 예뻐요. 핸드 페인팅이에요. 어머 어머.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스카프는 저 컬러가 예뻐야 돼요. 무늬가. 근데 저렇게 예쁘게 저게 근데 100% 캐시미어. 100% 캐시미어 몽고 거거든요. 몽고는 워낙에 캐시미어가 유명하잖아요. 너무 예쁜데요? 네, 그래서 이태리 분들이 가서 만들어서 이태리에서만 팔고 있어요. 몽고에서는 내수가 허락이 안 되었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운 좋게 제가 미국에 좀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99불 99전에 그것도 엑스트라 10% 플러스 초콜릿입니다. 와, 컬러와 무늬가 너무 예쁜데요. 네. 아니 캐시미어는 사실은 제가 피부가 별로 안 좋아서요. 되게 약해서 네. 울 같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까끌까끌해서 따가워요. 네, 네. 네. 100% 캐시미어는 찾기 되게 쉽지 않고 너무 그렇죠. 비싸잖아요. 네. 자, 오늘은 100% 캐시미어 스카프도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또 99불짜리 있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자분들 거 제가 넥타이 항상 세 개의 100불에 드렸잖아요. 네. 네. 네, 오늘은 그 옆에 보시면 타이핑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예쁜데, 타이핀은 선물하신 게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저는, 오래됐어요. 예, 그렇죠? 예, 예. 다시 요새 다시 패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넥타이 세 개, 타이핀 하나 드려서 그다음에 초콜릿 플러스 10%. 그렇게 해서 99불이라고요? 네. 99불도 안 되는 거죠. 와, 그렇죠. 10% 또 빼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거의 80불 되는 건데 거기서 초콜릿에 넥타이 핀에 넥타이 세 개인데 이 넥타이가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요? 아니요. 메이드 인 이태리예요. 이태리째를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이태리째로. 이야. Yeah. 옆에서 모델이 웃으시네요. 차이나를 또 알아보시고. 외국 모델이신데 네, 차이나 네. 또. 아, 저는 넥타이 핀만 99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보석류 해가지고. 네. 이것도 네, 공짜로 네. 껴주시네요. 와. 또요. 남성분들이 저런 네. 거 선물 한꺼번에 받으면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3명이라도 상관없어요. 넥타이가 3개니까. 그렇네요. 네. 네. 핀은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 함께 드리시면 되고요. 네. 핀은 오케이. 아버지 드려야죠. 네. 그다음에 또 메이드 인 이태리 벨트 제가 항상 두 개 했잖아요. 네. 99불에. 아, 자동 벨트요? 아니요. 자동 벨트 아닙니다. 알마니? 아, 저기 보시면은 네, 이태리 벨트예요. 네, 그거는 올 메이드 인 이태리 원 사이즈 핏인데요. 네. 벨트 두 개 항상 99불 했잖아요. 네. 오늘 타이핀 하나 더 얹었습니다. 벨트 가죽 벨트 두 개에 네. 타이핀까지 해서 네. 99불인데 네. 10% 또 빼주시고 네. 초콜릿 주시고 그러네요. 오늘 진짜 와 너무 좋은데요. 제대로만 먹고 나오셨는데 네. 너무 좋은데요. 그다음에 좋은데요? 이제 조지 알마니 네. 벨트도 똑같은 딜이고요. 벨트 이쁘네. 그다음에 조지 알마니 지갑도 벨트에다도 타이핀 하나 더 제가 붙였고요. 네. 지갑 사셔도 타이핀 하나 다 함께 묶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보스도 아니고 네. 네? 뭐 알마니 익스체인지도 아니고 조지 네. 알마니예요. 그렇죠. 조지 알마니인데 이 가죽 이 오리지널 이 택 보세요. 딱 써 네. 있죠. 네, 네. 네. 그런데 이 저 조지 알마니 지갑이나 벨트가 199불이요. 네. 근데 여기다가 타이핀. 타이핀 같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콜릿 주시고 네. 10% 또 빼주시고. 아, 그러네요. 이야,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동 벨트는. 아, 자동 벨트는 또 다른 데 함께 묶여 있거든요. 딴 데 있어요? 네. 그럼 이제 199불 올라가겠습니다. 199불 올라갑니다. 네. 새로 네. 들어왔습니다. 페라가모 선글라스하고 네. 네. 그다음에 로벨트 카발리 선글라스 새로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 너무 이쁜데요. 디자인.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톰포드 하나 사갔죠. 네. 제가 보냈는데 네. 사갔죠. 네, 그렇습니다. 톰포드도 너무 싸게 주셔가지고 제가 보냈는데 이제 좀 늦게 살아갈 걸. 로베르토 카마리노랑 페르가모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게 199불이라고요? 네. 199불에 10% 엑스트라 하시고 초콜릿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민크 키체인을 하나 드립니다. 에? 우와. 199불에 네. 10% 해주시고 네. 초콜릿 주시고 네. 뭐 주신다고요? 민크 키체인 드립니다. 이거요? 이거? 아니 어디 갔어? 아까 어디 갔어? 이거요? 이거? 하트 모양 민크 키체인. 너무 예쁘네요. 네. 와, 아니 선글라스 이런 브랜드 하나만 사도 가격이 꽤 많이 나가거든요. 아, 백화점 가면 무조건 400불하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199불에 하시면서 밍크 키체인까지 주신다고 했고요. 10% 네. 빼주시고요. 초콜릿 네. 주시고요. 초콜릿 주시고요. 네. 초콜릿이 탐스러워요. 맛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니. 이제 남성분들 새로 들어왔어요. 악어 네. 벨트하고 타조 벨트하고 네. 그다음에 파이통 벨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아까 봤던 게 그거군요. 와, 네. 진짜 그래서 199불에 네. 똑같은 남자분들도 밍크 키체인 드리겠습니다. 우와. 예, 버클 보세요. 예쁘죠? 우와, 너무 이쁘네요. 그러니까 다 새로운 것들이고 지금 보시는 악어 벨트는 정말 좋아요. 엘레게이로. 제가 가끔 거기 가잖아요. 많이 제일, 사시죠? 네, 자주 네. 가는데 전 연말 선물 다 여기서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처음 봐요. 그 벨트 버클 새로 이번에 처음 보는 네. 버클인데 너무 세련되고 예쁜데요? 제가 2주 전에 가서 버클 한, 저 벨트 하나 샀잖아요. 네. 못 보셨죠, 그때? 이거를 샀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이쁘네요. 그러니까 제가 와, 오늘 갖고 온 거는 다 새로 들어온 신상품들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얼마라고요? 199불입니다. 올메이드인 이태리 악어 벨트도 있고요. 타조 있고 그다음에 파이똥 있고. 근데 이것도 10% 빼주시고. 네. 그리고 그것도 키체인 드리겠습니다. 키체인 남자분들도 주세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아니 키체인은 선물로 해도 되니까 무조건 네, 주세요. 네. 네. 그거 모피? 네. 예예예. 예, 예. 어우 좋습니다. 네. 이게 199불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299도 있습니까? 299는 아주 얼트라 라이트의 미국 거 구스다운 저기 자켓 있잖아요. 긴 거. 네. 가볍잖아요. 네, 이번에는 정말 기회십니다. 저건 정말 디스카운트가 어려웠어요. 아니, 요새는 이 패딩이 롱이 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네. 모자에 모자 네, 팍스가 모피가 네, 네. 내추럴 팍스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299불에 그거를 또 하시면은 오늘 너무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밍크 햇. 네. 오, 딱 어울리도록 오늘 지금 그거... 다 대박이었지만 네. 여러분, 요번에는 제 안목을 믿고 네. 와서 이 패딩 좀 보세요. 패딩 진짜 예쁘네요. 패딩 진짜 예쁘네요. 네, 날씬해 보이고. 이게 핏도 예쁜데다가 네, 네. 롱인데다가 네. 너무 가볍고 근데 따뜻하고 위에 모자에 그 모피로 네. 딱 둘러와가지고 거기다 뭐 주신다고요? 아 거기다가 그거는 지금 여기가 저 여우가 한 저기 그 둥근 게 하나잖아요. 네. 원형이. 근데 요거 두 개짜리를 드려요 이번에는. 네. 모피 핫세, 네, 비니. 네. 모피 비니를 같이 드려서 299불인데 네. 거기서 똑같이 혜택 받으십니다. 10% 초콜릿. 네. 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선물은 정말 대박인데요. 이 비니. 모자 너무 귀여워요. 네. 이 비니만 해도 이거 세일 안 할 땐 얼마예요? 뭐. 저희가 라스트 프라이스를 99불 99전 했죠. 오늘 199불인데. 200불짜리를 100불에 세일했던 거를 오늘 공짜로 주시니까 200불짜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 롱, 저 모피 패딩을 100불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 거기다 또 세일하잖아요. 그렇죠. 10%. 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과 내일 발렌타인데이까지만. 끝이, 내일이 끝이랍니다. 네. 오, 이틀 네. 동안만. 네. 오늘 몇 네. 시에 문 닫으시죠? 오늘 7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세요.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어디죠? 어디? 네. 세라노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가하고 윌셔 사이에 있는데요. 키친수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콘체르토 됩니다. 콘체르토 바로 옆에 있고요. 콘체르토 옆으로. 2층에 있는데 오늘 7시 반? 7시 클로즈합니다. 7시? 네. 7시? 좀 늦어도 돼요, 여러분. 전화하세요. 전화 주시면요. 네, 전화하시고. 네, 전화 주시면. 저 지금 가는 길인데 출픽이 많아요. 뭐 이렇게 출픽 없더라도. 전화번호 좀 드릴게요. 213-383-7077, 213-383-70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와, 진짜 패딩은 대박이네요. 너무 좋죠. 예쁘네요. 모자가 네. 아주 너무 근사해요. 아니, 함께 가니까. 남자 패딩은 없어요? 남자 거는 없어요? 남자 거도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남자 거도 이태리산이죠. 패딩. 네. 네. 패딩. 근데 이번에 제가 블루하고 블랙 컬러만 합니다. 오, 너무 이쁘네요. 예쁘죠. 와, 제가 무슨 브랜드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브랜드, 명품 브랜드랑 똑같이. 비를 시작하는 거. 네, 네, 네, 네. 오, 진짜 가볍고 이쁘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299불에 사시면 네. 자동 벨트 하나 나갑니다. 아까 어떤 자동 벨트요? 남자 거. 이거요? 네. 진짜요? 네. 이 가죽 이거 말한.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집으셨잖아요. 아, 그래서 아까는 이거를 네. 아까 얘기를 못하게 하셨군요. 공짜로 주시려고. 네. 와, 근데 저 패딩도 너무 멋스럽고 예쁘고. 패딩 굉장히 정말 유럽, 네. 유럽풍이 나면서도 한국 분들이 다 어울리세요. 네네. 네, 이게, 그래서. 이게요, 그 스포츠 패딩 있어요. 뭐, 콜롬비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입으면 약간 좀 이렇게 헐렁헐렁하니 폼이 안 나요. 네. 핏이 다르니까 네. 스포츠 패딩들은. 근데 저런 패딩을 또 브랜드에서 하려면 뭐 돈천불, 이천불만 이렇게 하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틀려요. 폼이 안 나요. 네, 감사합니다. 군밤장수 아저씨 같아요.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따뜻한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아주 슬림해 보이시고 네. 좋아요. 네. 네. 어, 근데 저건 우리가 좋아하는 딱 양복 핏인데 약간 슬림하게 딱 들어갔는데 가볍고, 너무 가벼운 따뜻한. 남성 것도 패딩 자켓이 있습니다. 네. 남성분들은요, 자동 벨트, 가죽 자동 벨트 공짜로 드리고 10% 또 빼드리고 네. 초콜릿도 드립니다. 예. 오늘 내일까지입니다. 네. 네. 또 없어요? 네. 399불로 이제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네.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핸드백 처음 보셨을 거예요. 어느 거예요? 칼라가. 어머 어머. 또 네. 새로 들어오셨네. 네. 아니 예전에 있던 거 얼마나 자주 나가면 이렇게 새로 가져오세요. 그러게요. 네. 일단 가격이 저희가 좋잖아요. 네. 네. 지금 그거는 아주 라벤더 칼라로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옛날에 뱀부 핸들인데 구찌에서부터 네, 네, 네. 제일 시작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만에 뱀부 핸들이 대나무 핸들이 다시 나왔어요. 제가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아니, 멋있어요. 저 메디는 어디예요? 다올 메디 이태리고 아~ 가죽 좋고 스크래치 가지 않고요. 네. 새로 들어온 신상품 메디 이태리 핸드백 399불에 사시면 매칭 월렛을 드립니다. 매칭으로요? 네. 아, 빨강 저 예쁜 가방에는 네. 빨간색 지갑. 저 빨간색은 또 백팩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백팩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 보시면 여기 같이 가져왔는데 보라색 월스 월렛. 어, 손에 들고 계시네요. 네, 매칭 기가 막히죠. 이게 색깔만 맞춘 게 아니라 진짜 세트네요. 네. 이야. 그래서 서두르시고요 핸드백은 네, 399불에 똑같이 10% 초콜릿. 네, 우와. 399불에 10% 또 빼드리고 네. 초콜릿 드리고요. 거기다가. 네. 매칭 월렛 가죽 월렛을 공짜로 드립니다. 네. 네. TL입니다. TL. 네. 213-383-7077번으로 지금 전화하셔서 먼저 선점을 하셔야지만 원하는 물건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 저 롱패딩은 정말 여러분 꼭 사세요. 저 돈 버시는 겁니다. 진짜 예쁘네요. 아, 요번에 또 동계올림픽 때문에 롱패딩이 너무 떴어요. 아, 그랬죠. 네. 맞아요. 아, 그러네요. 선수들이 네. 다 롱패딩을 맞아요. 입고 와가지고. 네. 그랬죠. 다 롱패딩 아니면 안 입어요. 근데 네네. 롱패딩이 비싸고 스타일도 또 맞는 게 없는데 오, 저건 진짜 이쁘네요. 가격도 좋고. 높이 있는 롱패딩은 전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팍스가 내추럴 팍스예요. 아. 근데 포션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훨씬 더 네. 멋스러워 보이고. 거기다가 모피 비니까지. 눈을 네. 못 대시네요. 오늘 저 진짜. 저건 진짜 대박인데요. 아이디어 좋았죠. 자, 또 하나 올라가죠.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네. 밍크 리볼서블 조끼입니다. 조끼. 저거 정말 오늘 제일 대박의 대박입니다. 깎은 민크네요. 이건 좀 너무 비싸 보여서. 비싸 보여요. 네. 네. 양면으로 입으시고요. 깎은 민크시고요. 네. 네. 뒤에는 프라다감인데 비 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와. 그거 보시면은 이건 정말 제가 작정했어요. 예. 그 옆에는 이게 비싸 보여요. 잠깐만. 얼마짜리입니까? 조끼 하나가 3,199불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오늘 선택받으신 분만 이게 몇 개 있습니까? 스몰부터 엑스트라 라지까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양은? 하나씩밖에 안 합니다. 하나씩. 아, 그래요. 빨리 가셔야 되는. 자, 3,000불 넘는 이 조끼 얼마 네, 주실 네. 겁니까? 오늘? 근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새로 들어왔어요. 민크 목도리. 스카프예요. 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딜이에요. 저 스카프 오늘. 너무 예쁘네요. 네, 그 피메일입니다. 이 스카프만 세일이 500불이네요. 네, 499불 세일이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합하면 한 3,600불 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제가 딱 다섯 분만입니다. 스몰부터 네. 엑스트라까지 1,099불입니다. 두 개 같이 해서요? 네. 이거 10% 빼주세요? 물론이죠. 그럼 1,0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불이죠. 예, 999불. 네. 우와, 너무 좋은데요. 야,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Female 민크 목도리인데, 네, 그거 한 80인치 정도 되기 때문에 두 번 돌리셔야 돼요. 저런 거 못 보셨어요. 예, 500불짜리 하는 긴 네. 이 저 스카프 머플러. 네. 목도리예요. 머플러예요. 거기다가 밍크인데 이건 약간 차원이 다른 3,000불 넘는 네. 피메일 밍크 조끼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거 다 해서 이거 10% 할인받으면 1,000불입니다. 네. 와, 오늘 진짜 너무 가격 좋은데요.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발렌타인 추억의 어린 선물을 장만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일단 네. 저희가 뭐 소개해드린 거 다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아, 그동안의 TL이랑 오늘은 완전 다른 제품 완전 다른 신상품 네. 그다음에 정말 제가 꽂힌 저 롱 패딩 모피에 가셔가지고 꼭 구경하시고요.

에브리바디 오토바디 F1. 우와, 새 차가 됐네. 김대리 아들 돌잔치를 한다는데 장소가 기억이 안 나네. 당연히 왕성이겠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돌잔치하기 가장 좋은 곳은 왕성뿐이잖아요. 맞다, 왕성, 왕성이야. 최대 200석 규모를 자랑하는 왕성에선 회사 모임, 결혼식, 피로연까지 모든 파티가 가능합니다. 왕성 식사 선물권 있기도 최고고요. 12주년 오픈 기념 코스 메뉴를 특별 세일하고 있는 왕성. 발렌타인스데이의 달콤함도 왕성에서 즐기세요. 유클리드길 카이저 병원 맞은편 7147789988. 품질 좋은 한국 제품들이 가득한 원스톱 쇼핑 공간 웨스턴 백화점. 드디어 고객님들이 기다리시던 세본맞이 왕창 플로어 대세일. 여성 의류, 부인복, 남성복, 니트, 여자 신발, 가방, 핸드백, 각종 화장품, 꽃집, 청가물, 백양 쌍방울, 아동복, 애기 신발, 금, 은, 시계, 액세서리, 옷수선집, 강아지 옷도 판매하는 타운 선물센터, 건강식품과 스낵샵도 있어요. 세본맞이 플로어 대세일은 2월 16, 17, 18, 금, 토, 일, 단 3일간 놓치지 마세요. 웨스턴과 구가 웨스턴 백화점. 토요일과 함께하는 빈칸을 채워줘. 토요다의 Go for Gold 세일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토요다의 낮은 이자 융자와 엄청난 리스 혜택을 받으세요. buyatoyota.co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모든 혜택을 확인하십시오.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저희가 친구 맺으셔서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DB 힐링센터의 발 반사치료나 150불 상당의 치매환 쿠폰, 홈쇼핑 월드에서 드리는 메스콜레디 마스크팩 10장 한 박스, 쌀 중에 쌀 해태 대풍쌀의 상품권, 벌몬가오가 갤러리아 마켓 건너편 초대형 빨래방 카페 런드리의 20불 상품권, 3100 윌셔 이태리 양복점의 30불 상품권, 착한 가격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팔가 큰가마에서 상품권 제공해 주십니다. 자, 뭐 TL에서 또 엄청난 세일 아이템들 가지고 나오셔서 방금 가셨어요. 그거 다 치워 가지고 가느라고. 그렇죠. 거의 여기가 네. 가게가 됐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오셔서 정말 네. 버라이티하네요. 네. 선물들 많이 준비하시죠. 아까 정원 씨가 얘기한 대로 워낙에는 뭐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한번 고백해도 되는 날이다. 남자들만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자도 용기를 주는 날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선물 주고 받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로맨틱한 날. 그쵸? 로 자리를 잡은 맞습니다.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재미있는 설문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올해에 연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발렌타인스데이 선물 통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미국 분들이에요. 네. 네, 미국 분들입니다. 여자들은 이 선물을 가장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남자들은 이 선물을 많이 한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남자들 제 1위를 봤거든요. 네. 진짜 눈치 없네요. 자, 그러면 네. 오늘 문제 뭐로 할 거예요? 오늘 문제는 남자들이 네. 가장 많이 하는 발렌타인스데이 선물은 무엇인지 네. 1위 맞춰주시면 됩니다. 남자들이 눈치 없이 많이 하는 선물 1위, 1위 빈칸입니다. 네. 여자들은 뭐 해요? 여자들은 그냥 초콜릿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1위부터 쭉 보니까 네. 1위는 그냥 발렌타인스데이 카드. 여자들은 참 뭘 원하긴 하면서 자기들은 카드 한 장 주는 여자들이 많네요. 카드 한 장 아닙니다. 네. 이거 상품 카드예요? 캐시 카드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냥 카드잖아요. 한 장. 한 장 아니고 두 장일 수도 있잖아요. 참나. 네. 2위는요? 여자 네. 2위. 2위는 초콜릿, 캔디 이런 아무래도 것들. 아무래도 네. 많이 하는군요. 근데 네. 초콜릿도 안 주고 카드만 덜렁 쓰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네요. 아이고 참. 3위는요? 네. 3위는 외식입니다. 로맨틱한 저녁 식사. 아, 저녁을 네. 여자가 이제 또 대접하는 거네요. 뭐 그거를 같이 하겠다는 선물인데, 거겠죠. 선물인데 선물. 네네네. 네. 그리고 4위는 네. 옷 종류. 남자 옷을 사준다. 네. 네. 5위는 상품권. 5위 여자 만나고 싶네요. 기프트카드 주는 거야? 상품권. 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럼요. 아니 여자가 무슨 캔디나 발렌타인 카드 주는 것보다. 아, 그래요. 상품권. 상품권 주면 좋죠. 네. 네. 6위는 어떤가요? 6위는 뭐예요? 꽃. 싫죠. 네. 어느 순간 되니까 제 아내도 싫어하던데. 뭐. 저 싫죠. 네. 7위는요? 7위는 주얼리입니다. 아, 여자들은 그래도 주얼리 선물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의 초반 얘기인 것 같아요. 초반. 뭐 시계 뭐 이런 종류 뭐 시계도 네네네. 팔찌 뭐 네네네. 목걸이 네네네. 뭐 많이 하죠. 그렇죠. 자, 여자들은 이런 걸 주로 선물했답니다. 그동안. 네. 자, 남자들은 거꾸로 7위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남자들은 여성분들에게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평소에 발렌타인데이에 많이 하는지. 네. 여자분들한테 남성분들은 상품권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나 봐요. 7위입니다. 그 남자들이 눈치가 없다니까요. 1위 보니까 참. 네. 7위. 자, 6위는 옷입니다. 6위 옷. 아무래도 여성분한테는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옷 같은 거. 네. 5위는 주얼리. 아까 TL에서 나온 뭐 그런. 네네.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해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4위가 외식입니다. 아, 저 근사한데 가서 저녁 사주시는 남자분들이 꽤 많이 있었네요. 그리고 3위가 발렌타인데이 카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아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카드만 그래 하나 덜렁 날리는 거예요. 네. 연인인데. 네. 아이, 카드. 참. 카드. 자,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당연히 초콜릿이. 네, 상위권을 차지했겠죠. 네. 네. 자, 1위가 남았는데요. 정답자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 말이 힌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이거 받으시면 좋죠, 사실. 그렇죠. 좋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도 뭐 평소에는 받기는 그런데 생일이나 이런 날에는 이런 거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 생일날 이런 거 하고 욕먹던데요? 그래요? 평소에는 이거 하면 좋아해요. 평소에. 진짜요? 평소니까. 아니죠. 이것 말하면 안 되죠.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이거와 함께 뭐가 있어야죠. 평소에 이걸 갖고 들어가면 네.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인간이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나? 평소에 이것만 하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아니 감동 아니면 이거라니까요. 제가 얘기한 거. 아, 죄졌나? 이 인간이 왜 이러지? 뭐 이렇게 돼요. 네, 누구 네, 줄래다가 네. 다시 나한테 가져왔나? 네. 뭐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때일 때 요거만 하면 안 되고 정원 씨 얘기처럼 여기에다 뭐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상품권이나 그렇죠. 주얼리가. 정답과 정답자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정답은 꽃입니다. 꽃입니다. 네. 아, 남성분들은 발렌타인데이에 여성에게 꽃을 많이 선물하네요. 네. 네,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꽃만 드려도. 발렌타인데이가 딱 가까워 오면은 길에서도 그렇고 꽃이 굉장히 많이 네. 네, 보이잖아요. 특히 프리웨이 앞에서 많이 팝니다. 그렇습니다. 네, 촌스러운 네. 꽃들. 오늘 정답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먼저 맞춰주신 운현님. 운현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꽃 잘 맞추셨습니다. 상품 보내드릴게요. 네. 라디오 콘서트 2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환자를 진정으로 돌보는 남가주 최대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즉석에서 불맛으로 볶아내는 짬뽕과 울뽕 마당물 3층 교동짬뽕. 맛있고 깔끔한 식사 스페셜티 커피 명품 커피 강이 달콤한 향기로 가득한 곳 유가와 세라노 하우스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포근하게 하루를 건강하게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불 김수전기 한국산 침구류 창고 대방출 업투 50% 파격 세일 단행 다양한 디자인과 색감의 한국산 최고급 극세사 이불 모델에 따라 30에서 50% 세일 사이즈에 따라 34불 99부터 극세사 침대 패드도 모델에 따라 30에서 50% 세일 사이즈에 따라 16불 99부터 유아용 극세사 이불도 50% 세일 19불 99 한국산 어린이 차렵 이불은 30% 세일 16불 99부터 한국산 최고급 40수 면 패드도 19불 99부터 주부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도트 차렵 이불은 64불 99 기록적인 초저가 세일인 만큼 일찍 서두르십시오. 이번 주말은 꼭 김수정기로 나들이 오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올림픽 골프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유 신상품 대세일 2018년 PRGR 스퍼에그 야마 인프레스 UD 플러스 2 2018년 온오프 여자신형 LP418 2018년 훈마 베레스 S06 메이저 브랜드 드라이브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세트 클리어런스 세일 99불부터 골프카트 골프웨어 골프바 골프볼 명품 골프 의류 MU 제린드버그 나이키 보그너 쉐르보 업투 70% 세일 올림픽 골프 전 지점 2018년 유 신상품 대세일 올해 발렌타인스데이는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줄게요. 특별하게? 당신을 가수 김수희의 미니 콘서트와 함께하는 고베펄 행사장으로 모실 겁니다. 김수희도 만나고 업투 80% 특별 세일하는 진주,

사고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왜 푸른투어와 여행을 해야 할까요? 뉴저지 본사, LA, 뉴욕, 토론토, 서울지사에서 미 동부 서부 투어, 캐나다, 옐로스톤까지 직접 행사를 진행하여 가격에 거품이 없습니다. 특히 14차례 행사를 통해 입증된 미 대륙 횡단은 더욱 새로워졌으며 낭만의 유럽, 정열의 남미, 최초로 선보이는 동시베리아 횡단 열차, 최고의 맛집만 고집하는 모국 방문, 전 세계 크루즈까지 푸른 투어의 푸른 감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올림픽과 세라노 213-739-2222 739-2222 푸른 투어. 전통 의술 탐방 북경대 중의학 박사 진수림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혈성 심장병은 관상동맥이 크게 세 갈래로 내려오면서 가지를 치듯 갈라지는데 그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허혈성 심장병은 심장을 싸고 도는 관상동맥이 크고 작은 혈관 내부에 불순물이 쌓이거나 막히거나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동맥갱화로 인해서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유연성이 줄어들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물이 끼는 것을 방지하려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콜레스테롤은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도 안 됩니다. 가끔 환자들 중에는 기름기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낮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체질을 타거나 럭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럭키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간 경변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혈관 내표 조직이 상하면서 백혈구 등이 모여들고 지방질과 섬유질 또 다른 불순물 등이 쌓여서 혈관을 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한 스트레스가 카테콜라민 또는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이 활동을 증가시켜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경련을 일으켜서 피가 잘 통하지 않아 협심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만성 협심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병은 관상동맥에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시 혹은 계단을 오른다거나 할 때 산소가 더 필요하게 되면 숨이 차면서 증상이 악화되죠. 우리의 심장은 산소 없이 30분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이상 관상동맥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것이 계속되면 심장의 근육세포가 부분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나 숨 가쁨이 30분 이상이 지속되면 심장 근육세포가 괴사된다는 뜻입니다. 협심증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다니다가 혀 밑에다 넣기도 하는데 통증이 온 후 30분이 지난 후 사용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증상이 있는지 또 진단은 어떻게 내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상은 가벼운 것부터 심한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가슴 밑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하고 압박감이 있고 숨이 차는 등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특히 운동 시에 증상이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왼쪽 팔까지 또는 왼쪽 새끼손가락까지 그 방사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중리학에서 말하는 증상으로는 어지럽고 땀을 잘 흘리고